내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 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며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